지내는 눈물이 흘러 이렇게 날아갈 듯고 구름들 위로 그댄 지금 어디 있는지 웃고 있어도 눈물이 겨워 늘 이곳을 바라보던 그대 생각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 하루 종일 가도 잡히지 않는 저 무지개처럼